혼자 걸었네 정든 이 거리. 그대는 가고 나 혼자만이 걸은 밤길. 그리워 그리워서 흘러내리는 두 줄기 눈물 속에 아련히 보이는 것은 희미한 옛사랑. 나 혼자 걸었네 눈물의 거리. 참을 수 없는 상처만 안고 거위는 밤길. 보고파 보고파서 흘러내리는 두 줄기 눈물 속에 아련히 보이는 것은 희미한 옛사랑.